최근 4.15 문학창작단에서 청소 불멸의 향도 중에서 장편소설 야전열차를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주체 100, 2011년 정초부터 12월 말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은 사회주의 조선의 부강 번영을 위해 한평생 인민의 열차를 타시고 혁명의 최전방을 초강도 강행군으로 달려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감동적으로 형상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리시고 소룡용생의 성스러운 역사가 영원토록 흐르게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고귀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